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8월의 두 번째 날 제니 음악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치약 없이 이를 닦는 거 이제는 상상도 잘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도 가볍게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이를 닦는 편이거든요. 그런데요, 처음 세상에 치약이 나왔을 때만 해도 고작 6% 정도의 사람만 쓰는 안 팔리는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치약이 오늘날 전 세계인의 필수품이 된 이유, 거기엔 이가 하얗게 변하는 내용의 당시 광고도 한몫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닦을 때 나는 하얀 거품과 이를 닦은 후에 개운한 느낌을 주는 청가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세제의 거품은 세정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거품이 많이 나야 깨끗해진다고 길들여진 것 뿐이죠. 습관, 이게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나면 그게 너무 당연해져서 틀린 것도 맞다고 또 옳다고 착각하게 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습관을 완성시키는 건 반복이 아니라 보상 심리라고 합니다. 마치 뭔가를 씻을 때 나는 거품이나 치약에 들어있는 개운한 느낌의 첨가물처럼 이러면 좀 나아진다고, 이러면 좀 괜찮아, 우리를 속이면서 길들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습관처럼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들, 또 밤마다 그리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습관처럼 이것저것 먹게 되는 습관. 이 반복되는 행동의 원인은 아마 다른 곳에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곡입니다. 이선희 씨가 부릅니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는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서로를 알아보고 가고 다시 멀어지고 꿈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 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 있다면 내가 너의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대표의 디바 이선희 씨가 정규 앨범 15집 세렌디피티 30주년 기념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죠. 아유, 진짜 여왕이십니다. 이어서 아이디 소중해지시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악동 뮤지션 노래를 좋아하는 한 명입니다. 수요일에 악뮤의 가나다처럼을 듣고 저도 하나 신청합니다. 악동 뮤지션의 노래 가사들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악동 뮤지션의 길이나라는 곡 신청합니다. 일부러 타이틀곡이 아닌 곡을 신청해 봅니다. 재미있는 가사와 즐거운 멜로디로 즐거운 생각이나 기억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악뮤의 같은 앨범에 있는 다른 곡 얼음들이라는 곡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 찔리는 부분이나 왜 세상이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곡입니다. 가사에서 얼음들은 어른들로 들리는 곡이기도 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친절하게 곡 해석까지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곡 악동 뮤지션의 길이나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성이 길에 마주치면 기싸움 이성이 길에 마주치면 도도한척 그러다가도 내 맘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래도 도도한척 첫눈에 반해도 그래도 도도한척 집에 오고 나면 그러면 후회하죠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길이라도 물어볼 걸 너네 집이 어디예요 안내 좀 해주세요 길이나 껌딱지가 바닥에 눌러붙은 길이나 우와우와 아아 길이나 꽃들이 안녕 안녕 하고 있는 길이나 우와우와 아아 사람들이 서로 눈길을 주고 봤는데 모두 다 똑같은 길인걸 뒤돌아보니 이미 사라진 그대 뒤늦게 뛰어봐도 갈림길이 여러 개 지우려 해봐도 그 찰나의 눈빛에 지금 당장 만나요 어디 근처에 사나요 포털사를 돌렸어요 확인해봐요 사람들이 응원한대요 길이나 곰탕지가 바닥에 눌러붙은 길이나 바닥 길이나 꽃들이 안녕 안녕 하고 있는 길이나 사람들이 서로 눈길을 주고 봤는데 모두 다 똑같은 길인 걸 나는 아는데 왜 막상 내 타입이 지나가면 나도 도해지는데 왜 나는 길이나 빨간 불 파란 불이 엇갈리는 길이나 우와우와 언덕 길이나 꼬부랑 할머니가 넘어가던 길이나 우와우와 사람들이 서로 눈길을 주고 봤는데 모두 다 똑같은 길인걸 놓치고 싶지 않나 놓치고 싶지 않나 놓치고 싶지 않나 놓치고 싶지 않나 놓치고 싶지 않나 놓치고 싶지 않나 악동 뮤지션의 길이나 듣고 오셨는데요. 두 번째 신청해 주신 곡은 악동 뮤지션의 얼음들이라는 제목이네요. 얼음들이 어른들로 발음되는 것을 교환해서 단순 음악이 아닌 사회 풍자를 풍부하게 표현했다는 게 정말 창의적이고 재치 있는 노래다 이렇게 표현되는 곡이에요. 아이디 소중해지시길님께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보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웹사이트 www.spntv.kr에 접속하시고 사연 편지함이나 청취자 게시판에서 제니의 음악카페 선택하시고 글을 남겨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spmtv 친구 추가를 하시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남성 의류 전문 쿤에서 패션 의류와 슈퍼큐 엔진 오일에서 엔진 오일 교환권 그리고 오클랜드 그랜필드 앨리스 카페에서 바우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의 음악 카페입니다. 소중해지실 님이 신청해 주신 악동 뮤지션의 얼음들 듣고 오늘 화요일 코너 화요일에 떠나는 세계로 음악 여행으로 홍성임 선생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요. 악동 뮤지션의 얼음들. 세수하던 파란 바다 그 깊이 묻힌 옛 온기를 받아본다 Too late get it out 어른들 세상 주위도 풀렸으면 해 얼었던 사랑이 이젠 주위로 흘렀으면 해 있을까요? 화요일에 떠나는 세계로 음악여행 벌써 프랑스 편이 끝나고 우리 새로운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홍성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프랑스 편을 꽤 오래 했죠. 네. 한 세 편? 네 편 한 것 같은데. 세 편입니다. 세 편인가요? 네 편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확인해 볼까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돌았으면 기억이 안 나요. 메모 네. 안 해놓으면. 하여튼 프랑스 편이 끝나고 그럼 오늘 새로운 나라로 떠나는 거죠? 네. 러시아로 네. 가볼까요? 러시아요? 네. 우와. 왠지 이게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대장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닌가요?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그냥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어떨까요? 아, 오늘은 일단 한 편이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나라로 가죠. 아, 그것도 괜찮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곡을 소개시켜 주실래요? 모래시계 아시죠? 드라마. 아, 예, 예, 예. 모래시계 1900 몇 년도인가? 1995년 드라마. 1월 10일에 방영이 됐어요. 네, 최민수하고 고현정 씨 유명하셨던 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저는 다 기억을 못해요. 저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저는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때는 좀 드라마 보기가 힘들었죠, 한국 네, 드라마. 그때는 비디오를 불려다가 설월도 보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 맞다, 맞다. 예, 아주 옛날 옛적 얘기죠. 아, 그러시 그 유명한 걸 못 보셨군요. 아니, 간혹은 알아요, 스토리는 아는데, 네. 그, 영상으로는 본 적은 없어요. 1995년이라고 그랬어요? 네. 어우, 진짜 오래됐네요. 네. 네. 그때 여기 뉴질랜드에 계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하여튼 이게 러시아, 노래라는 거예요? 아, 러시아 노래는 러시아 노래예요. 그러니까 네. 가수가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유명한 가수이자 국회의원이세요. 그분은 아. 이제 이거를 현대적인 그 리듬에 맞춰서 편곡해서 부른 노래인데 그렇군요. 원래는 이게 첸첸 공화국의 네. 그 시인이 쓴 그 네. 내용을 갖다가 이제 노래를 만드신 거예요. 아, 첸첸 공화국이요? 네. 러시아의 그러면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첸첸은 그 당시에 2차 대전 때 적대 관계였어요. 아, 그럼 러시아하고 둘이 싸워서 네. 그때 만들어진 노래 첸첸 쪽에서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몰랐어요. 저는. 몰랐죠. 저도 이거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아, 그 러시아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부르신 분은 확실하게 러시아 가수세요. 네, 유명하신 분인데 네. 자체 그 내용은 네. 그 첸첸 공화국의 시죠. 그럼 이 내용이 그럼 그 전우들을 향한 네. 예, 그런 노래면 그래서 이렇게 가사는 잘 모르 정확히 모르지만 그 노래에서 느껴진 느낌이 약간 좀 슬픔도 있고 예, 무거운 느낌이 있죠. 예,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오늘에서는 그게 이제 모래시계로 그 OST로 나왔지만 네. 원래 그 내용은 백학을 상징하는 노래예요. 죽은 사람을 상징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전우가 죽어서 이제 백학이 돼서 날라오는 뭐 그런 슬픈 그런 느낌이 있죠. 아, 가사가요? 네. 아, 그렇군요. 유명한 그냥 이렇게 드라마 OST로 그렇게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원래 보통 OST 하면은 다 좋은 노래들만 갖다 이렇게 그렇죠,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러시아 가수이자 국회의원이었던 그 이오시프 코프전이라는 분이 부르신 노래예요. 네. 이 노래가.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곡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네. 맨 앞에 부분. 네. 따라라라라. 이거는 기억이 나요. 항상 늘 먼저 네. 노래를 불러주셔서.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이게. 참 음악의 지혜가 깊으세요. 아, 참. 이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런 걸 하네요. 그죠? 코너를 참 잘 맞추신 것 같아요. 또 왜 그러세요? 그럼 이 제목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건 백학이라 그래요. 백학. 그냥, 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냥 모래시계 OST로 알고 있었는데 백학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군요. 네. 그럼 일단 음악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들어봐주세요. 네. 네, 모래시계 OST로 유명했던 러시아 네. 노래로 백학 들어보시겠습니다. Мне кажется, порою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 백학, 모래시계 OST 듣고 왔는데요. 되게 웅장함이 정말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오래간만에 그렇죠? 들었는데, 네, 이게 쫙 가라앉으면서도 뭔가 장엄하고, 예, 그런 느낌이. 슬픈 기분도 있죠. 네, 아까 설명해 주신 걸 듣고도 들으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노래에 대해서 조금 소개시켜 주실래요? 아, 이게 원래 시예요. 그래서 네. 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찾아온 거 보면 그 내용이 좀 슬퍼요. 왜냐하면 네, 네. 그러니까 유혈의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병사들이 낯선 땅에 쓰러져, 이거는 낯선 땅에 쓰러졌다는 거는 이제 죽었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전사했다는. 네, 그래서 백학이 되어버렸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다금씩 드네. 그리고 이제 새가 날아오는 걸 봤을 때 네. 그게 이제 백학이 그런 전사 전우들. 그걸 상징하는 모습. 건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노래를 멋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네. 그럼 첸첸 연방 공화국에서 네. 그분들이 이제 그 러시아와 대립이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수많은 유목민들이 네네. 전쟁에 뛰어들어서 많이 죽은 거죠. 이 배경이 또 그 드라마 배경하고도 좀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행진하면서 네네네네. 그래서 그 느낌이 참 잘 어울렸던 곡이었군요. 이게 네. 또 러시아. 예,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담았던 노래를 잘 듣고 왔네요. 좀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참 뭐 좋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 분위기가 참 평상시에 그 뭐 가요나 이런 데 느낄 수 없었던. 근데 러시아 노래를 보면 굉장히 경쾌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웅장하고 슬픈 분위기를 갖고 있는 노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겠죠.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이 특히 또 그 네. 반영이 많이 되니까 네. 그런 노래가 또 많이 있나 봐요.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만날 곡은 어떤 곡일까요? 이게 지금 러시아 노래인데 네. 한국 가수가 또 불렀어요. 아, 그렇게 유명한 곡인가 네. 봐요. 저는 이제 유명하다라고는 몰랐는데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또 알려진 노래더라고요. 보니까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스탠카라치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를 한국 가수 이현실 씨라는 분이 불렀어요. 아, 스탠카라치요? 네. 아, 그럼 이게 노래 제목이네요. 스탠카라치? 네. 예, 그럼 한국, 이것도 좀 오래된 노래 같아요. 아, 이거는 1630년도에 네. 그 러시아에서 농민혁명이 일어나요. 네. 그때 이제 농민혁명 운동가로서 그 사람을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송하는 거죠. 네. 결국은 잡혀서 네. 사지가 다 절단되는 그런 죽음, 사형을 당했지만 이 사람이 했던 행적에 대해서 네. 노래로 영웅화시킨 거예요. 아, 근데 들어보면 조금 이렇게 약간 뭐랄까 느낌이 경쾌하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약간 늘어지는 그런 건데 또 들어보시면 감미롭다기보는 못하지만 네. 굉장히 조용한 노래. 그러니까 경쾌한 노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네. 조용한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네. 그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서도 보면 역사를 보면 그 뭐 역적. 네. 뭐 그러면 정말 비참하게 처참하게 막 죽잖아요. 그렇죠. 사형당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 이제 러시아에 그런 네. 농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농노법이 네. 보면은 그 농노들은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동을 못한대요. 아, 움직일 수 없어요. 네, 전혀. 그래서 움직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를 가려 그러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다른 지역으로. 네. 그럼 또 도망가는 농민들을 또 잡으러 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그 식량 사정도 안 좋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도망 농민들이 이제 하나의 힘이 돼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볼셰비키 혁명 1919년 일어나기 전까지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영웅이 아닌 반역자, 반란자,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역사의 하나의 그런 인물로 붙여졌는데 네. 이후에는 이제 결국 러시아도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한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그 영웅왕 대신 그런 되다시피 해서 노래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힘이 있기 전까지는 반역자. 역적이었는데 네. 그 힘을 모아서 발휘할 수 있을 때가 되니까 네. 영웅이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리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 이현진 씨가 부르는 노래가 또 음색도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조용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느낌이 러시아 노래 쳐놓고는 네네. 좀 더 이렇게 좀 처진다 그럴까? 네네. 그러니까 경쾌한 노래는 아니죠. 네. 전 이현진 씨도 잘 처음 듣는 분이라서 그러세요? 네네. 알아보니까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에요. 또 네. 알아보면 알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러시아에 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노래 네. 스탠카라치 네. 우리나라 가수가 부르시는 이현실 씨가 부르시는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슬프네요. 그렇죠. 네. 근데 슬퍼도 좀 멋지게 슬픈 것 같잖아요. 약간 예 분위기가 있긴 한데 네. 되게 슬프네요. 예, 가락이 가사는 아마 이제 이런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 스탠카 라친 라친 네.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인데 좀 저는 많이 슬프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다음에는 굉장히 경쾌한 노래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딱 네. 분위기 맞게 준비해 오셨군요. 네네 네. 어떤 노래인가요? 다음은 카츠샤라 해가지고 네. 노래가 굉장히 경쾌해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 국민의 애창곡이에요. 아 러시아 국민의 애창곡.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히틀러 나치 그 침략군하고 네. 러시아 군이 이제 싸우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인데 러시아 군인들이 떠나는 거 이제 전장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 여학생들이 네네. 이기고 돌아와라 라는 의미에서 노래를 굉장히 경쾌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원래 이 노래가 1938년에 네. 작사 작곡이 됐어요. 근데 이제 1938년이요? 네. 근데 1941년에 네. 모스크바의 한 직업 학교 여학생들이 이제 전장에 떠나는 자기 남자친구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굉장히 씩씩하게 불러준 노래예요. 일부러 더 씩씩하게 불렀는 네. 노래군요. 꼭 돌아와라. 이겨서 돌아와라. 네. 러시아 노래는 거의 지금까지 들은 노래가 다 전쟁과 관련된 노래들이네요. 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서. 제가 지금 보면서 이 노래를 네. 보면 느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조국을 지켜야 네. 그녀와 나의 행복이 보장된다. 네. 나라를 잃으면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살아서 돌아와라. 조국을 네. 지키고 살아서 돌아와서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네. 네. 굉장히 경쾌해요. 한번 네네.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카츠샤? 네. 네. 진짜 경쾌하네요. 그쵸. 네, 그 전쟁에 나가는. 원래 저는 이런 경쾌한 음악을 좋아해요. 원래 취향이. 네, 좀 네. 처지고 슬픈 것보다는 네.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맞아요. 기분도 네, 경쾌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러시아 노래가 러시아 음악이 그런 게 많아요. 이게 그 발음이 확실히 러시아 그 좀 빠른 곡으로 들으니까 그쵸, 그 느낌이 확 오네요. 네, 네. 좋은 곡도 감사합니다. 또 왠지 힘을 주는 노래라서 그런가 네. 그런 힘을 받는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게 경쾌하고 웅장하고 네. 그리고 좀 처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별 말씀을요. 그러면 이 러시아 노래를 네. 또 찾아오셨는데 저희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곡은 네. 이 머나먼 길이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의 민요에 속해요. 러시아 민요예요. 네, 근데 네. 이거는 좀 이것도 분위기가 조금 잔잔한 음악. 네. 경쾌한 거는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좀 잔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여기에 지금 제가 트로이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 트로이카가 무슨 뜻일까라고 제가 봤더니 네. 이게 삼두마차를 아, 예, 예, 예. 네, 상징하는 그런 말, 그 삼두정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빗대사는 말인데 네. 삼두마차를 이제 상징하는 단어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트로이카를 타고 떠나는 밤. 저 멀리 불빛이 반짝이고 아 지금 당신이 내 곁에 있다면 웃으로 가득 찬 이 마음 쩔쳐버리려만 그러니까 신났네요. 네, 그렇죠. 네. 이거 봐도 조금 좀 뭐랄까 경쾌하진 않고 네. 뭔가를 좀 아절하게 예, 네, 찾는 느낌이 나네요. 네. 저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 벌써 이게 지금 네 번째 곡이에요. 네. 그럼 이게 마지막 곡인가요? 네. 아, 그럼 오늘 러시아 편은 역사적인 배경 이렇게 해서 온 곡 마지막으로 네. 민요로 머나먼 길로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준비하신 거네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머나먼 길 들으면서 네. 여기서 우리 선생님과 인사드리고 네.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해 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네,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Вдали мелькали огоньки. Эх, когда бы мы не теперь за вами, душу бы развеять от тоски. Да. Песней то, что вдаль летит за меня, и с той старинною, да семиструнною, что по ночам так мучила меня. 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ла

지난주에 프랑스 편이 다 끝나고 오늘 처음으로 러시아 편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러시아 노래가 생각보다 친숙한 음악이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왠지 묵직한 느낌이 들었는데 노래 내용이 전쟁으로 인한 일들에 대한 노랫말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화요일에 떠나는 세계로 음악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래간만에 아이디 햇살님이 보내주신 신청곡이네요. 지난주에 실은 나갔었는데 다시 보내드릴게요. 괜찮으시죠? 김태우의 사랑비 신청하셨는데 뉴질랜드에서 내리는 비는 사랑비 일 때도 있고 요즘엔 이제 겨울비니까 좀 스산하긴 한데 기분 전환하시라고 김태우의 사랑비 다시 보내드릴게요. 사랑했었던 어떤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아, 이런 아픈 춤을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잊지 못하죠. Oh, oh, oh.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보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이라는 열쇠로 사랑의 상자여 사랑이란 기도를 전하는 전화를 걸어 내 맘이 널 찾지 못해서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벌써 8월이 되었다는 것이 또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시간을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음악 카페도 문 닫을 시간이 되었고 오늘 하루도 저물어가고 있는데요.